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나의 그 죄악된 모습들, 죄인된 그 본성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때 그리스도의 용서가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여서 또 역사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모습이 다른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들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왜 먼저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가 가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이 가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또한 반대로 보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또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뭐 상하의 관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러분 지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우월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가정을 봐도 저보다 저희 아내가 더 지혜 있게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리를 잘 분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들을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여성들 또 아내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쉬운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합당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질서와 그 권위를, 가정의 가장된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묘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남편들을 향해서는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남자들에게. 꾸준하게 평생 사랑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를 봐도 사랑을 표현하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고 이러는 게 어렵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고 마음에 해를 끼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남편된 또 저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고 또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선유도 그런데 자기 생각이 뚜렷해지고 그래서 이제 판단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부모들의 말과 뭐 행동과 또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를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계들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크면 이제 막 부모들을 뭐 이겨먹으려 할 수도 있고 좀 이런 게 불합리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고 또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면서 이 자녀들을 특별히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분노하여서 분노케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또 그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특별히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나타낼 때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의 가정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 또 오늘 남편 되는 입장에서 또 아내 되는 입장에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또 한편은 자녀의 입장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그냥 한 번 더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적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뭐 직장 안에서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에게도 역시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께 하듯 또 내 중심을 보시는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일 자체는 고통은 아닌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이 일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바다와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면서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밥벌이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하는 것처럼 상전들에게는 순종하면서 그 질서에는 여러분 복종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전들을 향해서는 4장 1절에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한 만큼 베풀지 않는데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주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뭐 청년들을 향해서 열정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은 실컷 시켜먹고 그에 합당한 대우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불균형들이 더 심화되어지고 또 좌절하게 되어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뭐 고용주들 관리자들 또 좀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일을 통해서 불평등한 또 불의한 것들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약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라고 하늘의 주인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주인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또한 나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동시에 상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의 관계 안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이 세워주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뭐 거룩한 일 또 거룩하지 않은 일 구별된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의 자리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그 사람이 주님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김으로 하늘에 상전이 계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뜻을 다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없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주님이 살아가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높이면서 또 내 것들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주님이 섬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한 사람을 세워가시기를 바랬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드러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저의 사랑을 통해서 저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또 소망이기를, 소원이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